마음과 반대로 아픈 말이 나와 너를 힘들게 했던 나도 내가 힘든 걸 다짐과 다르게 나아진 게 없어 늘 실망하게 했던 나도 후회하는 걸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바람이 차가워지면 입김을 불어서 숨결을 망치던 밤 행복한 웃음소리로 혹은 이끌어안으면 별빛처럼 빛날 내일을 꿈꾸던 밤 I search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티끌 같은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사라지겠지 I search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티끌 같은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우리의 추억은 다시 몇 번이고 돌아와 널 부를 테니까 그게 사랑이니까